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좌절과 괴로움을 이기는 세 가지 은혜인데, 좌절이 무엇입니까? 좌절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계획이나 일이 중간에 실패로 돌아감으로 우리의 마음이나 기운이 꺾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이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 전 TV에서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80세 된 할머니가 자기 모교 대학교를 방문해서 10년 후배도 아니라 60년 후배인 대학생들에게 강연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1956년도에 입학을 해서 50년 만에 졸업장을 받은 그런 할머니입니다. 그 사연이, 이분이 팔남매의 맏딸이었는데 그 부모님들이 그 많은 동생들을 공부시켜야 되니까 대학 3학년 때 너는 이제 시집을 가라. 그렇게 해서 공부를 포기하고 3학년 1학기에 시집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좌절이 됩니까? 근데 이분이 그 꿈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밤마다, 매일 밤마다 그 대학 가는 꿈을 꾸었어요. 수십 년간. 근데 결국에는 그분이 7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다시 복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50년 만에, 정확하게 50년 만에 졸업장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 가운데 그 60년 후배들에게 짧은 연애 편지를 읽어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후배님들, 요즘 우리 후배님들을 보면 결혼이다 취업이다 너무나 안 돼 보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지금 당장 안 된다고 너무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끌땅끌땅하지 말라는 거죠. 당장 되지 않아도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언젠가는 이루어지니까 용기를 내세요.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저를 보세요. 50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선배님의 강연에 강연장이 숙연해지고요. 학생들이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강연을 듣더라고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바로 그 젊은 학생들이 아직도 학생인데도 너무너무 좌절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좌절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앞에 80세 된 할머니가 나는 좌절했지만은 50년 만에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하니까 모든 그 학생들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좌절이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어떤 것에 한번 좌절을 겪게 되면 좀처럼 일어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우리도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의 위인들이나 역사의 위인들을 잘 보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뭔가 하면 그 위대한 사람들은 좌절이 없어서, 늘 평탄해서, 아무런 좌절이 없어서 위대하게 된 것이 아니라 좌절을 극복함으로 위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그런데 그는 40세에 그만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잘 나가던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 도망을 갔습니다. 모든 꿈이 날아간 거지요. 여러분, 모세는요, 원래는 좌절된 인생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떠오르는 장수가 되었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런데 왕의 미움을 받았어요. 왕이 얼마나 미워했던지 간에 궁에서 쫓겨나서 수년간을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좌절된 인생이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좌절을 겪어서 저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좌절된 삶이었어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를 왕으로 맞이하고 환호하고 왕이 되는가 싶었지만은 그 주간에 며칠 만에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죄수로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으셨습니다. 좌절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좌절이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좌절이 끝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좌절을 하나님은 쓰세요. 여러분, 좌절도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이야기죠. 우리 유명한 오늘 본문인데 한나의 기도라는 본문이죠. 여러분, 한나는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마지막 사사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한나는요 임신을 못하던 여자였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인으로서는 인생의 크나큰 좌절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여러분 그런 좌절만 있었던 게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남편의 둘째 부인인 분인나라는 여인이 너무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너무 정도가 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나는 자기에게 찾아온 이 좌절과 괴로움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좌절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어요. 좌절 때문에 큰 선물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도 좌절을 겪으셨습니까? 괴로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럼 오늘 한나처럼 꼭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좌절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큰 선물을 꼭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한나가 이 좌절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데는 세 가지 은혜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은혜를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참 이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4절을 보면 엘가나가요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재물을 이제 가족들에게 재물의 몫을 줄 때에는 4절 보세요. 한나에게는요 그 몫을 갑절로 주었다는 거예요. 엘가나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보니까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랑했어요. 마치 여러분, 야곱이 요셉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힌 것처럼 이 엘가나 남편은 한나에게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특히 엘가나가 한나를 더 특별하게 대하고 사랑한 것은 아마도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그 마음을 더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남편이요, 아무리 이 남편 엘가나가 잘해주어도 한나의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오죽 답답하면 남편 엘가나가 8절에 보니까 한나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런 말입니다. 여보, 자식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잘하는데 이것으로 부족하단 말이오? 여러분, 이 엘가나의 질문에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예스입니다. 다시 말해, 남편 엘가나의 위로 가지고는 한나의 괴로움이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한나에게 찾아온 괴로움의 원인은 자식이 없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오늘 한나가 처한 이 극심한 괴로움의 출발점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오늘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출발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의 큰 좌절과 괴로움인데 이 좌절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좌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은 사람이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 남편 엘가나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소용이 없어요. 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일의 시작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일의 시작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풀어가실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위로가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문제들이 있어요. 그냥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는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출발인 그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가실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좌절이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있으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좌절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으면 그건 은혜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목회하던 평택의 한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번은 간증을 하십니다. 이분이 대단한 게 30세가 넘도록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었어요. 30세가 넘도록 국졸이죠, 국졸. 옛날로 말하면. 근데 이분이 30세가 넘어서 그 아주 어두운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자살을 결심도 하고 아주 어두운 인생을 살다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결심하고는요, 30이 넘어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대입 검정고시를 봐서 이분이 간호대학을 갔습니다. 그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는 보건소 소장까지 되었습니다. 30이 넘어서 시작한 공부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그런 결심을 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 건어물 가게를 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열었는데 그만 이 가게가요 화재가 나서 그냥 가게가 다 홀랑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딱합니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그나마 장사를 시작한 게 그게 망했어요. 그게 그때 너무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된 거예요. 좌절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게가 망하고 나서 예수를 믿고 결심을 하고 공부를 시작해서 오늘 이렇게 자기가 대학까지 나오고 그때는 사회복지시설의 원장까지 그분이 지냈습니다. 지금 요즘 되려고 하는 그분 아직까지 70세가 넘었는데 지금도 일하세요.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지금도 그렇게 아주 활발하게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하시길 이렇게 간증하세요. 목사님, 제가 그때 망한 게 정말 은혜입니다. 그때 망한 게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의 삶 속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은 지금 당장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간섭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 중간에 좌절이 있을 수 있어요. 모세도 좌절했습니다. 다윗도 좌절했습니다. 예수님도 좌절했어요. 좌절이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좌절이, 그 좌절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느냐. 오늘 한나의 삶은 그런 삶이었어요. 오늘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으시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요,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으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괴로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으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혼한 한나에게 불임이라고 하는 것, 임신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큰 아픔이고 좌절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한나를 더 괴로운 끝으로 몰고 간 한 여인이 있지요. 누굽니까? 푸닌나입니다. 한 집에 같이 사는 이 둘째 부인 푸닌나라는 여자예요. 이 푸닌나가 좀 여기 이 한나가 아이가 없으면 좀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았으련만 매일 눈만 뜨면 그 상처를 건드리는 거예요. 매일. 이 사실 여러분, 사실 이 분인나가 그렇게 한 이유가 따로 있죠. 왜냐하면 자기는 자녀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남편 엘가나가 자기는 사랑을 잘 안 해줘요. 그 남편 온 마음이 이 한나에게 가 있습니다. 서운하지요. 화가 나니까 그 화풀이를 한나에게 매일 해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분인나의 괴롭힘이 아주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6절, 7절에 보니까 격분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격분. 6절 말씀에도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시킴으로, 7절도 보니까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두 번이나 격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격분이라는 말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괴롭히다, 약올리다, 슬프게 하다, 충동질하다, 반하게 하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는 것은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이 한나를 마음을 너무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이미 자녀를 갖지 못한 좌절이 있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한 집에 사는 이 여자가 눈만 뜨면 이 한나를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장애 중에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 외상 후 격분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큰 충격을 받은 다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감정을 3개월 이상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이 감정을 갖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쌓이고 쌓여서 분노의 감정을 참지 못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살을 한다든지 누구를 공격한다든지. 오늘 여러분 한나도 가만히 보세요. 인생에 큰 좌절이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매일같이 한 여자가 눈만 뜨면 자기의 상처를 건드려서 격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한나도 얼마든지 극단적인 행동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오늘 여러분 16절에 보세요. 한나가 자기 마음을 뭐라 그럽니까? 자기 마음을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통함이 많습니다. 격분됨이 많습니다. 격분됨이 차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나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이 엉뚱한 것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오늘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이 한나를 놓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를 붙잡아주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9절 이하를 보시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바로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소로 한나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가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원통함과 격분됨을 당할 때 극단적인 행동으로, 극단적인 것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마음이 괴롭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꼭 붙들어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여러분 41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괴로움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요, 기도할 때 충만케 하시는 은혜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충만케 하시는 은혜. 예, 오늘 여러분 이 은혜를 꼭 여러분 힘입으시기 바래요. 오늘 한나는 어떻게 이 좌절과 괴로움을 이겼느냐?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기도는, 한나의 기도는 은혜가 넘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나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평생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나는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나신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젖된 후에 성소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 나라의 위대한 사사요 나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한나가 어떻게 이 좌절과 괴로움을 이겼느냐?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충만하신 기도예요. 오늘 한나의 기도는 세 가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심정이 하나님께 통하는 기도였어요. 심정이 하나님께 통하는 기도. 내 심정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심정을 통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통곡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한번 통곡으로도 기도해 봐야 돼요. 정말 마음이 괴롭고 가눌 길이 없고 서러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기도하는 것. 오늘 10절에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10절 말씀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마음이 괴롭다고 다 통곡하나요? 아니요. 이 통곡하는 기도,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저 페르시아의 왕의 아주 중요한 중직이었는데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고국의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다 폐허가 되고 그리고 내 고국의 백성들이 너무나 큰 능력을 받는다는 그 소식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 보면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가 그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울면서 수일 동안을 금식을 했다. 며칠 동안을 이 나라의 중직이 앉아서 금식을 하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억지로 됩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울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심령은요, 기도할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움이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세요. 할렐루야. 언제 통하시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바로 괴로울 때예요. 좌절이 있을 때예요. 바로 좌절이 있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심정을 통해 보세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아멘. 한나의 기도를 뭐라 그래? 내 심정을 통했습니다. 여러분, 심정을 통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있으면 좌절이 이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할 때요, 굉장히 심취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제사장 엘리가 이렇게 한나가 기도하는 걸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입술로 막 움직이는데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여자가 술이 취했구나. 나부터 취했구나. 14절에 보니까 한나를 책망하죠. 야, 네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서 다니겠느냐? 술을 끊으라. 그랬더니 여러분, 아까 우리 조금 아까 읽었던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한나가 대답하기를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깊이 심취해서 기도했는데 술 취한 여자로 오해받았어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또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초대교회에요.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았지요. 성령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지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이 뭘 했지요? 방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알지 못하는 말을 막 하니까 거기에 그 사람 유대인들이 뭐라고 조롱을 했는가 하면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술에 취해서 저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말세에 하나님이 내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을 받은 그런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한나가 술에 취한 여자처럼 이렇게 기도한 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에 의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의 기도가 아니라요.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있을 때 좌절이 이겨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문제가 이겨지는 기도입니다. 문제가 이겨지는 기도. 한나는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고 나서 여러분 다 기도하고 나서 돌아갈 때 그 모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한나는 지금 성소에 올라올 때 격분됨이 많아서 그 심정이 어쩔 줄 몰라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돌아가서는 음식을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자기를 괴롭히던 그 문제로 말미암아 더 이상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나의 문제가 사라졌습니까? 지금 아이가 생겼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 분인나 그 여자가 집을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아이는 없습니다. 집에 분인나는 여전히 있습니다. 아마 매일같이 똑같이 한나를 괴롭히고 격분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문제가 이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문제가 해결돼서 내 마음이 기쁘고 근심빛이 없으면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감당할 만한 자에게는요 그 문제를 치워주시고 없애주시기보다는 그 문제를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도의 자리를 이끄셔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그 기도에 주신 거예요. 이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에 오늘 한나는 그 문제가 감당이 되어지고 이겨지고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지만은요 그에게는요 육체에 질병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이 이렇게 뭡니까 그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괴로워서 육체의 가시입니다. 사탄의 사자입니다. 그렇게까지 말했다고요. 너무너무 싫고 버리고 싶어서 하나님 이걸 제해주세요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기도했으면 제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사도 바울이 수없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간질이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바울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요.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좌절과 그 상처 너는 비록 약하지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여 짐이라.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주십니다. 또 우리를 기도하심 속에서 충만하게 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감당이 되고 이겨지는 이 은혜를 여러분 다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